내 감당 못해. 질투 따윈 눈꽃만큼 더 모르죠. 점쟁이도 내 맘 속에 못 맞추죠. 난 여왕보, 난 주인공. 당장 어디로 튈지 몰라 run be gone. 목에 걸린 gold chain swinging left right. 외롭지 않아 매일 밤마다 get right. 당당한 지조 고귀한 품위. 눈을 쓰면 기본에 눈물은 무기. 미소는 fire 너를 태우니까 come on and come and get it now. 믿으면 취직가 난 나쁜 기지 babe. 여자들은 honey 다 불러요. 여자들은 언니 다 불러요. 잘나가는 내 싸늘한 한마디. Round round 털그덮는 이 이상한 멜로디. Yeah. 내가 제일 잘나가 huh? 나 매일 바빠 너무 바빠 왜 기분 나빠 huh? G5 G6 보다 더 높이 날아가 huh? All my B-boys and B-girls 자 나를 따라와. 못되는 지존 I never say sorry. 가시는 기본에 똑똑한 머리. 미소는 killer 모두 죽여.